인터넷 유머 안에 골프 주기도문이라는 것이 있어서 제가 한번 발췌를 해왔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제껏 골프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오늘도 필드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자, 용어는 잘 모르지만 이런 용어들이 있어요. 티샷은 70%의 힘만 사용하는 지혜를 주시옵고, 아이언샷은 간결하게 채를 떨어뜨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오비나 쪼루에 주눅이 들지 않게 하시며, 대자연의 풍성함 속에서 본전에도 감사하는 골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수한 나의 샷은 요행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러프나 디봇 자국에서도 똑바로 나아가는 볼을 내게 주시옵소서, 가끔은 카트길을 따라 최대 비거리를 창출하게 하여 주시옵고, 저에게 항상 평정과 안정을 주시고, 상대방이 샷을 하는 순간순간마다 그 마음속에 힘의 유혹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오비로 괴로워하는 상대방을 위로할 줄 아는 넉넉함을 제게 주시옵소서. 또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오니 이겨도 겉으로 표시나지 않게 저에게 내숭과 겸손함을 겸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유머죠. 장난스럽게 쓴 기도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특징이 있죠. 철저히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머지만 우리가 이것을 그냥 흘려보낼 수 없는 이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실수와 잘못되는 것에 기뻐하면서도 아닌 채 하는 이 외식적인 모습, 이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그런 기도문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6장에서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기도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그 기도문을 알려주시기 이전에 이런 기도는 하지 마라라고 먼저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마태복음 6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어떤 기도를 하지 말라고요? 외식하는 자와 같은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식하다라는 말을요, 우리 헬라어로 보면 휘포크리테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고요, 고대 극장에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연극을 할 때 연극 배우들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이 히포크리테스라는 단어인 거죠. 정확한 뜻은 뭐뭐 인체하다 또는 연기를 하다, 이런 말을 내포하고 있는 뜻인 것이죠. 이게 바로 외식하는 자의 정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극장에서 배우들이 그들이 아닌 그 극중의 인물을 마치 그렇게 사는 것처럼 연기하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외식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정확한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당대 이 유대인 가운데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믿고 가장 하나님을 잘 예배하며 가장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가리킬 때 주님께서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금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구제하며 살았던 사람들인 거죠. 이들은 하나님께 늘 예배하며 늘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연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6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들이 무엇을 하지 못했습니까? 이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 공적으로 기도하고 공적으로 예배드리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구제하며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서는 신실한 척, 아주 성결한 척, 기도하는 척, 예배 잘 드리는 척, 그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실제 하나님 앞에서 1대1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들, 이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고 이들이 바로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사람들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신실함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님은 우리 기도 모습 가운데에서 또 하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게 6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무엇을 하지 말라고 그러죠? 중언부언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중언부언이라는 말도 헬라어로 찾아보면 바톨로게오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중얼거리다, 반복하다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무 진리 없이, 아무런 중심 주제 없이 그냥 흥얼거리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마치 뭘 하듯이요? 주문을 외우듯이 믿음이나 생각이나 진리나 그 중심 사상은 없이 주문 외우듯이 글만 계속 반복해서 외우고 있는 기도, 그게 바로 중언부언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왜 이것을 지적할까요? 당시 고대 사회에는요,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우상들을 섬긴 사람들의 대부분의 기도가 뭐냐면 오래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말을 많이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하면서 오래 기도하는 것이 마치 이 이방 신전에서 우상을 잘 섬기는 자들의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있던 때가 바로 이때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미 없이 중얼거리고 흥얼거리고 있는 기도는 진실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 진리가 빠져있는 그런 기도로 너희의 기도를 채우지 말고 너희의 신실함을 그러한 모습으로 드러내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주기도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할 때 이렇게라는 단어가, 이게 후토스란 말인데요, 단순히 너희가 기도할 때 이것으로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래서 주기도문을 우리가 100번, 1000번, 10000번 달달달 암송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계속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의 정확한 뜻은요, 이런 방법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즉 이런 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이런 내용으로 그 틀을 삼아서 이처럼 기도해라는 말이 바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의 정확한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은요, 여러분,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요, 주님께서 정확한 그 기도의 틀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이 이 틀 안에서 이런 모델을 가지고 너희들이 앞으로 모든 기도하는 기도는 이런 식의 내용을 담고 있어야 돼. 주기도문과 같이 똑같이 할 필요는 없지만 이 주기도문과 같은 이런 방법과 이런 순서와 이런 뜻으로 너희들이 기도를 해야 될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뜻을 모르고, 이 중심을 모르고, 이 진리를 모른 채 100번, 1000번, 10000번 아무리 외워도요, 그것은 외식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중언부언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종교개혁가인 존 칼빈은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기도들 중에 가장 완벽한 기도가 바로 이 주기도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기도문처럼 이와 같은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저도 동의합니다. 이번에 이 주기도문을 제가 공부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아, 주기도문은 암송해서 달달달 외우는 기도가 아니구나. 이 안에 있는 정확한 뜻, 그 예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했던 그 중심 사상, 그것을 깨닫고 주기도문처럼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번에 깨달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이 가장 완벽한 기도인 주기도문의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가 되신다는 내용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가 되신다. 여러분, 이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로 부를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이 우리는 익숙하잖아요. 늘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는 익숙한데, 이 표현은요, 당시 이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 시대 사회에서는 아주 충격적인 호칭이었어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두려워했던 민족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을 두려워했던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야훼,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도나이라고 바꿔서 부르고 있는 거죠. 너무나도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또 하나, 그들은 성경을 필사하면서 내려갈 때 이 야훼라는 단어를 그들은 이 필사를 하기 전에 멈춰서는 것입니다. 그 이름 앞에서 목욕 제기하고 손을 다 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아주 정결한 마음으로 야훼라는 이름도 못 써서 아돈나이, 그 나의 주라는 말로 바꿔서 그 이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아주 거룩한 마음으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거의 매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아버지라고 계속 부르고 있어요. 거의 찾아보니까 170회 이상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던 적이 딱 한 번 있었어요. 자, 성경을 찾아볼게요,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46절 한번 찾아보세요.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저와 함께 수요 공부하신 분들은 지금 제가 뭘 얘기하는지 아실 거예요. 왜 이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는지 아실 거예요. 자, 설명드릴게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상에서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죄된 모습으로 십자가에 박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었어요. 왜요? 뭐라고 불렀습니까?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부르면서 라마 사박다니,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때 늘 그전에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왔는데 이때만큼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을까요? 이게 아주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절대 십자가에서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았어요. 그 십자가에 손에 박히는 못 때문에, 그 채찍 때문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 물론 고통스러웠죠. 근데 예수님에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그런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의 고통인 거예요. 이때만큼은 예수님께서 삼위일체의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인간의 죄 때문에요. 예수님은 그 삼위일체가 영원 이전부터 영원까지 한 번도 깨어진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인간의 죄 때문에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유일하게 절규하듯이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 말씀 가운데 이 아버지라는 단어는요, 더 깊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파텔이라는 단어인데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예수님 시대 때 이 성경은 예수님 이후에 헬라어로 기록되어졌지만 예수님께서 헬라어로 말씀하진 않았어요. 그 성경 시대 때 예수님께서는 헬라어로 말을 하지 않고 아람어로 얘기하셨어요. 말은 아람어로 했고 나중에 그 후대 사람들이 헬라어로 신약 성경을 기록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아람어로 번역해보면요,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단어가 나옵니다. 어떤 단어가 나올까요? 이게 바로 아바라는 단어예요. 우리 한글에 무엇과 같은 단어죠? 아빠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뭘 얘기하냐면요, 너희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것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뭐라고 부르라고 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빠라는 것은요, 아버지보다는 더 친근감 있는 단어잖아요. 아버지보다는 더 가까운 단어잖아요. 아빠라고 부를 때 그 신뢰와 사랑으로 아버지와의 아주 묶여있는 그 관계성을 얘기할 때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마치 아빠에게 기도하듯이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빠를 바라보면서 그 친근감을 갖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란 자녀가 아빠에게 하는 대화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요. 기도는 뭐냐면요, 그 자녀가 아빠에게 하는 대화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친밀감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가운데에서 예수님 시대의 생활상을 아주 탁월하게 연구했던 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의 많은 그 생활상과 그 문헌들을 다 뒤져보면서 이 예수님께서 아버지, 아빠라고 가르쳐주셨던 이 단어를 묵상하면서 그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의를 내렸어요.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모든 문헌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한 사람도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더 나아가서 예수님처럼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가르쳐줬던 랍비나 스승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유일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아킴 예레미야라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제자들에게 아빠라고 부를 것을 가르친 이 내용은 자신이 구원주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드러내는 표식과 같은 것이다. 여기서 잘 묵상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제자들에게 아빠라고 부를 것을 가르친 이 내용은 자신이 구원주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드러내는 표식과 같은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인해 죽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시는 이 사건은 그래서 그 자녀들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신처럼 아빠로 부르게 만드시는 이 모습은 자기가 구원주이심을 드러내는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가 아빠를 바라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로서 아빠를 바라봤던 것처럼 죽어가는 모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그가 대신 십자가를 지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는 그 구원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아빠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는 정확히 복음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아빠라고 부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신 그 십자가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죽음이라는 그 건널 수 없는 그 거리를 예수님이 메꾸어 버리시는 거죠.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아빠라고 부를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죄 때문에, 죽음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죽음과 그 죄를 메꿔 버리시면서 그 속에서 뭐라고 외치는 것입니까? 우리 대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하면서 먼 하나님을 고백해 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를, 그 먼 하나님의 자리를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처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라고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로 이와 같이 또 정확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14,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사도 바울이 정확히 얘기하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구원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죠.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로 입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한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하면서 그 먼 하나님을 이미 경험해버리셨어요. 우리는 그 자리에 다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 그 구원 안에서 나의 하나님 멀리 있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곁에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친숙한 아빠를 경험하는 것이 그 자녀들의 그 모습이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경은 줄기차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빠로 부를 것을. 우리가 그 십자가의 그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아빠로 부를 수 있게 되었는가를 정확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기도하실 때요. 어떻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빠라고 불러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아빠라고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시작. 하나님 아빠. 어색하십니까? 제가 그 아이들과 함께 저녁마다 애들과 함께 식사 후에 가끔 가다가 애들과 게임을 합니다. 보드게임을 하든지 카드게임을 하든지 게임을 하는데 저는 아이들과 함께 게임을 하면서 저는 애들과 흥미진진함을 유발하기 위해서 절대 봐주거나 절대 살살 이렇게 게임을 하지 않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게임합니다. 그리고 게임을 할 때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뭔가 체벌이 있을 때, 뭔가 벌칙이 있을 때 재미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소원 들어주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손목맞기를 이렇게 해요. 근데 손목맞기를 하는데 어느 날 계속 저희 막내가 계속 지는 거예요. 제가 절대 그 아이를 살살 때리지 않았습니다. 예, 세게 때리지 않았지만 그래도 충분히 따끔하게 제가 때려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애가 눈에 불을 켜고 게임에 임하죠. 자기 때리려고. 근데 계속 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애가 그 게임에 지자 제가 손목 가져와 그러니까 이 녀석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손목을 딱 잡으면서 아버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버님 왜 이러십니까? 자, 그런 얘기를 걔한테 처음 들었어요. 그게 불과 얼마 전이에요. 참 놀라고 재밌기도 했지만 순간 얘와 저와의 거리감이 확 느껴지는 거죠. 아빠 아빠 하다가 아빠 이러지 마 아빠 이러지 마 하다가 아버님 그러니까 굉장히 커버린 것 같기도 하고 거리감을 느끼는 거죠. 제가 순간 열이 받아서 걔 손목을 잡고 사정없이 때리진 않았지만 따끔하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성경 얘기합니다.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하나님, 아빠 되신 하나님을 찾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종교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빠라고 부를 것을 요청합니까? 이 세상에 어떤 신이 피조물들에게 아빠로 불릴 것을 요청하고 있나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 아빠로 불렀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형제자매로서 하나님을 향해 아빠로 부를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성도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오직 성도만이 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고 친밀감을 가질 수 있는 나의 아버지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매일의 기도 가운데에서 아빠를 향한 친숙한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기도문은 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당연한 내용이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다라는 내용이 당연한 것이죠. 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 우리 아빠 되시는 건 맞는데, 근데 어디에 계신 아빠라는 것입니까? 하늘에 계신 아빠라고 얘기하는 거죠. 당연한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것이 우리는 인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이 하늘이라는 말은요, 단수로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이 말은 복수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요,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빠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뭘 얘기하냐면요, 복수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장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그 초월성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하늘들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모든 하늘들이 계시고 그 위에 굴룡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게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빠라는 그 내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이 하늘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성을 얘기하는 것인데 어떤 전능성을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무소부재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한자로 쉬운 표현은 아니지만 이 표현은 간단해요. 하나님은 모든 하늘들이 계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무소부재한 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빠로 둔 우리들은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곳에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누구를 찾을 수 있다? 아빠를 찾을 수 있고 아빠를 경험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을 찾고 예배 드릴 때만 아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집에 돌아와서도 또 집에서 설거지하면서도 또 집에서 친구들과 싸우면서도 또 집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도 또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운전하면서도 또 더더군다나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아빠라고 찾을 때 경험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아빠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경험할 수가 있나요? 이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내용이 신학적으로 아주 어려운 내용이에요. 아주 설명하기도 힘들어요. 근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에는 두 가지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초월성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위대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두 번째 경험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내재성이라는 것이죠.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광대하신 하나님, 그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실 때, 내 안에 계심을 느낄 때,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면서 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하는 말씀이며 내게 임하셔서 나의 심령을 두드리는 그 말씀으로 느끼실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아빠이시지만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우리 곁에서 언제든지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오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라는 이 말이 담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서든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 동안에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겠지만 사정 때문에 새벽 기도 못 나오신 분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시간에 깨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그 자리에서 주무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6시에 함께 깨워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 함께 나와서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는 분들은 그 시간에 깨워서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동일하게 하나님 계셔요. 동일하게 아빠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깨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특별히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말씀 가운데에서 기도하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현재형으로 쓰였습니다. 자, 이것을 많이 강조했어요. 현재형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헬라어로 현재형으로 기록된 것은요 현재의 지속적인 행동의 반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 기도하라는 말이 현재형으로 기록됐다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끝을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그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아빠를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하면서 보게 될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지속적으로 쉬지 말고 하나님 아빠를 찾으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저작물로 이런 책이 있습니다. 12사도 교훈집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고대 시대 때 쓰인 책인데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를 많이 담고 있지만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특별히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해놨어요. 이 주기도문은 오직 침례를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다라고 기록해놨어요. 왜 그럴까요? 주기도문의 내용이 이 아빠 같은 하나님, 어디서나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기도 내용이라면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믿으며 이 땅 가운데 서 있는 자들만이 그 기도를 정확히 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 기도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빠로 고백하지 않는 자들은 그 기도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 멀리 있는 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기도를 절대 할 수 없는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밀러라는 신학자가 이 주기도문의 이 서두에 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주기도문의 서두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주기도문의 서두는 기도의 황금문이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러 나아갈 때요, 이 황금문을 통과해야 돼요. 나의 아빠, 그 지금 나와 함께 하신 아빠, 그 아빠가 나와 함께 하시죠.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 아빠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이 한 주를 지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